서예우호친선협회 거문인 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이노키 간지 일본 국회 참의원 의원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